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너무 고수다. 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된 걸 그래서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땐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엔 너처럼 모두가 우연일까 그때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며 나의 한 손 시간 속에 혼자 있기 힘들 때 나를 빌려줄게. 힘이 들면 언제나 내게 기대면 돼.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 내게 적시면 돼.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뉘어봐도 맘을 놓을 수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 기대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꺼와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너희 그 꽃을 사뿐히 주려 말고 하시옵소서 잊으려고 해봐도 자꾸 또 있어.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산이 못 자라면 난 눈이 안 가. 흰색 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그냥 풀려 자라면 난 맘이 안 가.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힙이 커. 맞는 바지를 찍기 너무 힘들어. Okay. Oh no, yeah.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작은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kay. Oh no, yeah. Come on.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Hey, yeah, yeah. 엄마 내미 누구니? 도대체 왜 널 이렇게 키우셨니? Who knows?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냐? 마음만 예뻐서 또 여자가 아냐? 하나가 더 있어. 앉아있을 때 수가 없어. 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난 곁에서야.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힙이 커. 먹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Okay. Oh no, boy.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kay.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김보다 나절이 비켜봐. 둘벌 위에서 눈이 정말 떠나가. 허스키의 목소리 침 닦아. 헤이 꾸기 넌 어쩌면 좋니? 넌 어쩌면 좋니? 눈을 떼질 못하잖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키우셨니? 벌써 상상이 돼. 아.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 오랜 시간. 목소리가 진짜 좋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뭐라고 했었대. 그대 원하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왔어? 나 있잖아.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이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봐. 이거 어려운데. 멈추지라. 저기 그대가 이쪽을 보게 제발 나와 눈이 마주치게 해달라고 하늘에 핀 게 맞아 떨어진 게 분명해 oh, 날 보고 살짝 웃는 그대 그 미소가 정말 궁금해 그대 내 마음과 같은지 아니면 날 그냥 비웃는 건지 oh, 내 마음을 읽었는지 내게 다가오는 그대 한 번씩 내게 다가올수록 내 가슴은 뛰네 오네 손을 살며시 그대의 어깨에 오네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네 주시고 sweet sweet sweet my baby 빙빙빙 나와 돌아가고 싱싱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eet sweet sweet my baby 빙빙빙 your lips to me oh 그대 속에 지울 수 없는 밤으로 함께 Let's dance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가 따라가다 못이 나보다니 세상이 더 행복해했어 Follow just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거린 정하지 않아서 미안해 뻔하 내 무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꿈꾸네 집착을 시작해 맹고기 장악해 아직 장대하진 않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허그 줘보지 오늘 it's my day 너도 행복하게 바네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발자 못해 아름다워 맥박은 차분해 말은 안 해도 느껴질걸 이제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Woo! Make it slow down 그래 I don't care 노래보다는 부자되게 랩은 나 왜 랩하냐 Don't question now 지금 보는데 What I believe 보이지 않는 나의 story 나의 testimony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길 원해라 Your days are coming now Always on my grind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 모두 봤잖아 아시나요? 아니야?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댈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 지가는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서성이 세상마다 환생하겠죠. 나만의 여인이여 죽겠다. 나만 사랑한다면서 우리 사랑 모두 거짓말이니 네가 내게 이럴 줄 몰랐어. 여자의 미안해 다 이해해 헤어지지 마. 귀찮은 잔소리도 하지 않을게. 흠미워도 사랑아 내가. 자 이제 언니 노래? 바람기요? 나올 노래는? 진짜 명곡들만 하는구만. 그곳을 바라보리라.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오빠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번해 돈을 다 번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내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는 뚜루루루 내 딸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은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이제 나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아주 멀리 크게 울리고 진리번호 지울수록 더 또렷해지고 언제부터 어디부터 멀어진 거지 분명히 어제까지 날 사랑했는데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자신감 있다는 거. 아니, 이런 한 수를? 자,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오, 두려워하지 마. 펼쳐진 눈앞에 저 태양이 길을 비춰. 오, 절대 멈추지 마. 펼쳐 있어 절대 멈추지 마 펼쳐진 눈앞에 저 태양이 길을 비춰 절대 멈추지 마 Yeah. 저 이제는 보내야죠. 놔야 하겠죠. 잡고 있던 인연도 남겨진 슬픈 추억은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길게요. 알았었죠. 우리의 마지막을 예감했지만 멈출 수가 없어 불안한 우리 사랑 난 밀어붙인 거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나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나에게 사랑해 상처만은 남겼지만 지금처럼 힘들진 않겠죠. 이미 사랑이 어떤 건지 나에게 알려주고 갔으니 다음번엔 지금보다 쉽게 가든 말든 try to avoid your lies and excuses. Now just get off my face. 야, 천상의 목소리구만, 또.